남조선의 MBN 방송이 10월 27일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남조선의 여러 대학교 정학생회가 시국선언에 나선 데 이어 교수, 법조계 등이 박근혜에게 책임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시국선언은 4.19 혁명이 일어난 직후 1960년 4월 25일 리스만 정권의 부정선거 등 독재에 항거하여 대학 교수들이 했던 선언으로서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 당시 대통령 리스만이 하야를 결정한 바 있다고 방송은 강조했습니다.